동자상. 조선 19세기 김종학 기정. 동자는 시중을 드는 아이를 일컫는 말로서 불경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 사찰에서는 주로 저승세계와 관련된 명부전, 지장전이나 나한전 등의 나무로 만든 동자상이 모셔졌다. 중국식의 옷을 입고 머리를 두 갈래로 틀어 올리거나 우리나라의 어린아이처럼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따은 모습이다. 두 손은 공손히 모으고 있거나 꽃, 과일, 두루마리, 동물 등의 지물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손에 연잎을 든 이 동자상은 받침까지 내려오는 긴 도포를 걸치고 머리를 따 늘어뜨린 모습으로 살며시 내려뜬 눈, 오똑한 콧날, 살며시 다문 입에 머문 미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동자상은 상과 둥근 받침을 하나의 나무로 조각해 만들었다.